우리나라 국가과학원 중앙보석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몽골이 보석재배 기술 보급 체계를 개발하고 각 도와 시의 보석공장들에 도입했습니다. 이 체계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보석재배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영상회의 방식으로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필요한 기술 지도와 방조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정보기술 제품입니다. 이곳 연구 집단의 과학자들은 체계 설계 방안을 새롭게 작성하고 보석 재배와 관련한 방대한 양의 자료 기지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 등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. 몽골이 보석 재배 기술 보급 체계의 개발 도입으로 보석 재배의 과학화 정보화를 다그치고 보석 생산의 집약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